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대표들의 생일 축하 모임이 6일 평양의 사이어 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대회 기간 생일을 맞는 소년단 대표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. 모임에서 발언자는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를 마련하여 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 대표들을 축하해 주시었으며 대회 기간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뜨거운 은종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